만나던 그날 얼굴을 붉히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활짝 핀 백합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때 아하 떠나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. 애정이 꽃피던 시절 사랑 만나던 그날 행복을 꿈꾸면서 철없이 매달리며 춤추던 사랑의 시절 꽃게 핀 장미처럼 우리 사랑꽃 필 때 아하 아하 잃어버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. 해중이 꽃피던 시절